뚜루루루 소리 없는 아픔을 이기지도 못한 채 파르르 손끝이 떨려온다 파르르 파르르르 따스했던 시간을 기억하나 봐 사랑을 하면 더 예뻐진대 사랑을 하면 좀 달라진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사랑이 더 예뻐질까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면 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죠 향기에 꿈을 꾸고 싶었나 봐 뚜르르 사랑이 흘러간다 뚜르르 뚜르르르 맘이 시려울 만큼 좋아하나 봐 사랑을 하면 더 예뻐진대 사랑을 하면 좀 달라진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사 사랑이 더 예뻐질까요? 생각을 하면